나는 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. 그대 바람 소리 무척 좋아하나요. 나는 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.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 요 같은 날 눈물 아무도 모르. 낯설은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. 조용한 선술집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.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.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. 그대가 내 곁에서 멀어져 바람 속에 묻힐 때 또다시 길을 나서며 만는 낯설은 비와 외로움. 내 마음 쓰러져 길가에 쓸쓸함이 쌓이네. 길가에 가로등 내 몸을 비추면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. 조용한 그 카페에서 생각하는 그대 모습. 그대 멀어져 바람 속에 묻힐 때 또다시 길을 나서며 만은 낯설은 비와 외로움. 내 마음 쓰러져 너희 집 앞이야.

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. 내 맘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.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. 창밖에 비가 내리면 우두커니 창가에 기대어 앉아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지. 네가 즐겨 듣던 그 노래. 깊어져가 난 기처럼 이미 알던

창가에 어둠이 오면 숨겨놓은 추억이 내 맘을 밝히네. 내 사랑아 사랑아 그리운 나의 사랑아 꼭 놓아 불러보지만 듣지도 못하는 사랑 내 사랑아 사랑아 보고픈 나의 사랑아 그대 이름만으로도 배인 듯 아픈 사랑아 내 사랑아 전부 다 지인데도 가슴에 남겨질 사람 내 사랑아 사랑아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내 숨이 닿을 때까지 간직한 나의 사랑아

참